길을 둘러보니 잊혀졌던 그 거리 너는 말없이 걸었고 뭐라 말하려 해도 대답 없는 뒷모습 한 방울 또 한 방울 내리는 빛 속에 눈물을 그대 기억을 담아 흘려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멀어져가는 나의 사랑을 내리는 비에 떠나보낸다 아름답던 추억들이 이제 나에게 너무 아픈 상처로 남아 소중했던 그때 우리들의 사랑을 내리는 이 빗물에 가슴이네 슬픔을 모르게 우연히 찾은 거리는 그때의 그날처럼 아무 표정이 없고 모두 지운 줄 알았던 생각나게 해 한 방울 또 한 방울 내리는 빛 속에 눈물을 그대 기억을 담아 흘려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멀어져가는 나의 사랑을 내리는 비에 떠나보낸다 아름답던 추억들이 이제 나에게 너무 아픈 상처로 남아 소중했던 그때 우리들의 사랑을 내리는 이 빗물에 슬픔을 모르게